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가슴을 파고들어 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